그래도 괜찮네. 옆반이니까 자주 보고. 그런데 나 유학 가. 유학? 어디로? 캐나다. 캐나다. 그래도 연락 자주 해도 되지? 그럼. 있으니